안녕하세요. 한톡의 강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제 댓글을 살펴보니까 군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듣고 와볼게요. 건강한 한국인 청년이라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군인이 되면 약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보직을 맡게 되는데 보직의 종류에 따라 군 생활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보직을 미리 신청해서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 높은 스펙을 가져야 입대할 수 있다. 한국 청년들은 입시, 입사에 이어서 입대까지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고통받고 있다. 네, 한국에서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20대 젊은 남자라면 모두 군대를 가야 해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는 것도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군대 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가 다시 내가 살고 있는 사회로 돌아와야 해요. 직업적으로 계속 직업 군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왕에 가는 거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빨리 갔다 오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어떤 보직을 맡게 되었는지와 그리고 언제 군대에 들어가고 언제 사회로 돌아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보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직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맡은 일인 거예요. 내가 담당하는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담당이 요리라고 하면 군 생활 2년 동안 다른 군인들을 위해서 군인 식당에서 요리를 담당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 담당이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라면 군 생활 2년 동안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맡았던 그런 담당, 즉 보직은 군대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 2년 동안 약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직접 이제 군인이 될 수 있게끔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었어요. 뭐 제가 군대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거 이 짧은 시간 동안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하튼 이제 보직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맡은 일, 내가 담당하게 되는 일. 그러면 왜 보직이 중요하냐? 라는 건데 보통 이제 보직이 한번 정해지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계속 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고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일, 뭐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일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맡고 어떤 거를 맡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제각기 이게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중에 군대에서 나와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전보다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발전될 수 있는 보직들을 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나 이런 보직을 맡고 싶습니다.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안 시켜줘요. 군대 입대하고 나면 그냥 군대에서 정해주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군대 입대하기 전에 내가 어떤 보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집을 하게 될 때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보직별로 뽑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좋은 보직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보직들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군대 입장에서는 그 보직에 맞고 기왕이면 더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살펴보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을 시키게 되다 보니까 스펙 경쟁이 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스펙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전에 설명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에서 말하는 스펙은 나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나를 평가받을 수 있는 뭐 수치, 기록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대학을 다니는지,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내 성적이 어떤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우수한지를 그것으로 이제 구분하고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대를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군대에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이유가 좋은 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군대라는 거가 언제 입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보직을 모집할 때 입대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언제 입대하는지, 그래서 이제 언제 군인이 끝나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좋은 날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시기가 대학생 1학년, 2학년 때 이제 그때 입대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날짜는 내가 딱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입대하고 군 생활이 끝나자마자 바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그런 입대 날짜가 가장 좋은 날짜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고 좋은 날짜냐면 대학교에 다니려면 학기 초에 내가 들어야 하는 과목들을 신청하고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기 초에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면 하나 그 학기를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벌 6개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2년 만에 학교로 빨리 돌아와서 복학하면 빨리 졸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날짜가 안 좋으면 3년 넘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도 굉장히 중요해져서 그런 이제 날짜와 입대 날짜와 그리고 이제 좋은 보직의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센 거고 이런 좋은 보직과 입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좋은 보직과 입대 날짜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굉장히 경쟁을 하고 치열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인 청년이라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군인이 되면 약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보직을 맡게 되는데 보직의 종류에 따라 군 생활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보직을 미리 신청해서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 높은 스펙을 가져야 입대할 수 있다. 한국 청년들은 입시, 입사에 이어서 입대까지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고통받고 있다. 건강한 한국인 청년이라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군인이 되면 약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보직을 맡게 되는데 보직의 종류에 따라 군 생활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보직을 미리 신청해서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 높은 스펙을 가져야 입대할 수 있다. 한국 청년들은 입시, 입사에 이어서 입대까지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고통받고 있다. 네. 오늘은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입대라는 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군대는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모두가 갔다 오는 곳이기 때문에 군대 문화를 이해하면 이것도 이제 또한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회사 문화나 조직 문화가 군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이런 것에 대한 좀 이해를 하면 좀 아, 왜 이러는지 왜 한국 사회, 한국 회사는 왜 이런 분위기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